남조선 문화일보에 의하면 2월 23일 남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역도년의 집권 4년간 최악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은 역도년의 4대 매국적 반인민적 반통일적 정치를 13가지로 나누어 비판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25일 박근혜 역도년의 집권 4년간 최악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했습니다.